조선중앙통신사는 4일 보도를 발표했습니다. 보도는 중종의 200일 전투의 총궐기에 나선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중종의 70일 전투에서 승리를 이룩한 그 정신, 그 기백으로 첫 한 달을 고창한 창조와 위훈으로 빛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력자강의 창조대전, 말리마속도 창조운동의 고세찬 불길 속에 주체조선의 자위적 국방력이 다시 한번 힘있게 과시되었으며 서울역 석탄 금속공업과 철도운수 부문을 비롯한 경제전선에서 성과들이 다발적으로 연발적으로 이룩되고 수도의 여명거리와 대건설장들에서 눈부신 건설 속도가 창조돼서 전국적으로 첫달 공업 총생산액 계획이 120%로 넘쳐 수행되었다고 보도는 지적했습니다.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은 말리마속도 창조의 불길 높이 200일 전투를 대승리로 결속함으로써 사회주의 강국으로 비약하는 위대한 김정은 조선의 기상과 본때를 온 세상에 힘있게 떨칠 것이라고 보도는 강조했습니다.